한올의 가사처럼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죠. 둘이 눈을 맞추고 있을 때면 언제나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대도 나를 바라볼 때마다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죠. 우린 분명히 맺어진 짝이라고 평생을 둘이서 함께 하자고 했죠. 그 말대로 네 말대로 믿고 있었기에 갑작스런 이별의 말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댄 내가 아니라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맘을 굳게 먹어봐요.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아니다기에 슬퍼요. 내게 했던 모든 말들이 정말 거짓은 아니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자꾸 마음이 바뀌고 만다고 했죠. 내 곁에서 힘들어서 자신이 없다고 힘들었어 사랑마저 식어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대 보내요 너무 나쁘지만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우리는 아니라기에 슬퍼요. 나는 그대가 맞는 것 같아요.